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즈마요 방글라데슈 주체사상위원구서에서 업적 증서들을 드렸습니다. 백두산 천출위인들께 드리는 업적 증서들을 전달하는 행사가 4월 26일 다카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방글라데슈 주체사상위원구서 성원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용상미술 작품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백두산 전출위인들께 드리는 업적 증서들을 방글라데슈 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이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